Yeah. Yeah. Yeah. 관찰하고 분석해 널 아름다워. Yeah. 널 또 알고 싶어. 예측들을 벗어나 넌 흥미로워. Yeah. 널 파헤치려 해. 손끝이 닿으면 어떤 느낌이 날까? Electric. Yeah. Electric. 너무도 깊고 선명한 자극 그 수치도 측정이 안 될 만큼 나의 온몸 세포에 짙게 남은 길고도 터질 것 같은 반응 터질 것 같은 반응 Electric 널 보면 활성되는 뉴런 넌 탐험한 내 구역 호기심 속도 신비로 내가 밝혀내야 할 유일무이한 이론 널 안으면 될 것 같아 모든 증명 뜨겁고도 황홀하고 아찔해져 Yeah 내가 설이 맞잖아 네 숨이 섞이면 어떤 변수가 될까 Electric 너무도 깊고 선명한 자극 그 수치도 측정이 안 될 만큼 나의 온몸 세포에 짙게 남은 길고도 터질 것 같은 반응 난 알고 싶어 You're so special 그걸 확인하려 해 오직 널 내게 일깨워줄 experiment 더 과감해지면 모든 개혁은